캐시카는 엄마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먹거리가 변하면 분명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도 변화는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 점은 우리 새 예림이, 해림이, 세림이는 어떤가요? 아,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예, 예전에는 서로 자존심 싸움도 많이 하고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더 저학년이 됐네요. 그쵸, 싸움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때는 어쨌든 고기도 엄청 먹었으니까요. 유제품도 많이 먹고. 그래서 굉장히 난폭해졌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근데 진짜 채식하고 나서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훨씬 온순해지고 자매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았는데도 선생님들도 딴 날 같다고 했어요. 예전엔 난폭하고 욱하는 성격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하셨고, 또 우유를 먹지 않으니 신기한 건 뼈가 오히려 튼튼해진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말하는데요, 우유를 많이 먹는 반 친구들이 희한하게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진대요. 그리고 아이들 신체 발달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것도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쌍둥이 같은 경우는 작년이 3학년인데 그때 몸무리가 생겨서 좀 걱정했어요, 가슴에. 근데 유제품을 끊고 나니까 키는 커지는데 몸무리가 더 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6학년인 우리 딸은 아직 생리 안 하거든요. 몸의 변화, 네. 생각의 변화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아이가 3명이니까 참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서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서서히 이렇게 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닭들이요,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척추 동물이고 지능이 있잖아요. 지능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쨌든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떤 사육장에서 사육 키워져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연 상태에 태어나서 지천으로 넓은 공간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자랄지, 아니면 자기가 어느 공간에 갇혀서 자랄지 정도, 그리고 자기가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그것이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 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쯤 되면 분노를 한다고 하죠. 아, 네. 네. 이 분노를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지는 내가 네. 이런 공간에 있다가 결론은 죽음을 맞이할 때 분노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사실 그 동영상도 보시면 알지만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네. 때 좌절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노와 좌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척추동물, 우리처럼 이런 그 생각에 있는 것, 사람들, 생명체는 네. 분명 저장 기능이 있다고 보는 네. 거죠. 네. 우리의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네.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저장되듯이 그들도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물을 먹는다는 거는 그들의 유전자, 세포 안에 있는 분노와 좌절을 함께 먹는다는 결과 연구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지구상에 육식을 많이 먹고 있는 인구들을 보면 분노와 좌절이 되게 많거든요. 분노장애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네. 엄청난 PC방 사건이 있는데 네. 정말 네. 천원 때문에 네. 사람을 해치는, 정말 죽음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분노일 수 네.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지구상의 30%가 넘게 정말 많은 인구들이 우울증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울증 중에 또다시 30% 정도는 자살로 간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좌절이거든요, 그거는. 네. 삶에 대한 좌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동물들에게 느끼는 네. 거죠. 우리 네. 삶이 부메랑이라고도 하는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다시 먹는 그대로 네.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한 번 더 씌우잖아요. 네. 바로 그걸 가공으로 한다는 거죠. 아, 네. 소세지나 햄은 거기다 색소까지 넣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아이들 식판에 소세지나 햄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 김혜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서서히 단풍이 물들듯이 해주는 거는 정말 모범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맘카페? 이런 채식카페 이런 거에다가 후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제가 유제품은 이제 집에서 완전히 끊었고 채식 위주로 하고 오전 과외식을 하고 나니까 우리 식구들이 몸이 확실히 좋아져서 그런 변화를 카페에 좀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속는 셈 치고 일주일 혹은 2주 정도 실천해 보라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글들을 썼는데 제 글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실천하시는 엄마들도 많았고요. 또 저의 글로 인해서 삶이 달라졌다고 감사의 댓글이나 쪽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악플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제약업계, 의학계, 영양학계에서는 5대 영양소 중요하다면서 악플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악플을 받아서 글을 모두 삭제하고 해당 카페를 탈퇴하려고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쪽지로 탈퇴하지 말아달라고 저 덕분에 건강 많이 찾았다고 고마워하는 거를 많이 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게 선생님 이렇게 좋은 걸 실천하고 또 가족들에게 그 어렵다고 하는 채식을 이렇게 서서히 물들이고 있는데 아유 카페 탈퇴하고 그러면 안 되시죠. 혹시 자본의 밥상이라고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거 좀 많이 추천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은 도시락을 싸가면 안 되고 학교에서 전적으로 주는 이제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급식에서는 지장이 없나요? 어쨌든 식단 자체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쭉 나오면 대부분 고기 반찬이든 또는 그 정말 올리면 안 되는 그런 햄이나 소세지 뭐 이런 것까지 쭉 올릴 텐데 채식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나요? 우선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채식으로 하기까지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급식에서는 정말 뭐 먹고 싶으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먹되 생각은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대신에 아이들이 오면 학교 급식에서 뭐 나왔는지는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엄마 요즘엔 진짜 급식에 과일이 거의 안 나오고 생선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돈가스 뭐 고기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학교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이 나물 반찬이 나오면 안 먹고 그렇게 많이 버리고 사과나 배 나와도 다 버린대요. 초등학교는 친환경을 먹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친환경의 급식을 주는 그 친환경을 알려주지 않고 국어, 수학, 산수 또는 요즘은 뭐 외국어까지 가르치잖아요. 영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는데 그거보다 정말 소중한 거는 내 몸과 마음과 어쩌면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요리. 사실 요리 수업이 없는 게 전 굉장히 애석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해서 너희들이 먹고 있는 거는 농약이나 살충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땅을 살릴 수 있는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재배가 된 걸로 요리를 해서 나오는 학교의 급식인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나물이 나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버리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요리 수업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급식과 함께 우유 급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유 급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유 급식은 공교롭게도 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일일이 학교 가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우유가 비리다 그래서 그냥 거의 우유 알러지라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아이들은 우유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타당하군요. 알레르기. 그리고 실제로 우유 뚜껑만 딱 여는 순간 이제 비린내가 확 올라온다고 아이들이 못 먹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잘 먹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식단 바뀌고 나서 한 9개월 만에 아이들이 옛 추억처럼 아직 어린 친구들도 그 어렸을 때의 옛 추억처럼 엄마 우유 한번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먹어봐. 뭐 그거는 근데 한번 먹어봐. 그리고 느낀 점만 얘기해줘. 이랬더니 학교 가서 친구 안 먹는 친구 우유를 내가 그럼 먹겠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제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는 한 입 되자마자 비려서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선생님이 우유 먹을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손들었는데 역시나 우유 뚜껑을 열자마자 비린내가 확 올라서 선생님한테 너무 혼날까봐 학교 끝날 때까지 꾸역꾸역 억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간에 아주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벌써 우유의 비린내와 그런 냄새, 그 다음 올라오는 이런 첨가물 냄새까지도 맡더라고요. 네.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어쨌든 뭐 우유, 고기, 네. 생선이 줄고 네. 이제 채소, 네. 과일 위주로 이제 네. 장을 본다고 했는데요. 네. 이 생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이제 지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과일 먹는 양, 그다음 과일값이 비싸잖아요. 그 비싸다는 편견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생활비가 확 줄었어요. 아, 생활비가 네. 줄었나요? 네. 네. 우유, 치즈, 요거트 이것만 해도 정말 벌써 몇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다가 냉동식품, 생선, 대용량 고기들, 그다음에 과자, 빵 이렇게 하면 정말 한번 저희도 식구가 많다 보니까 마트 갈 때마다 20, 30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은 2주에 한번 마트에 가서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 6, 7만 원? 많이 들 땐 그것도 채소를 좀 많이 사다 보니까 과일 사다 보니까 그럴 거고 다만 이번 여름에는 폭염이었잖아요. 네. 폭염에서 과일값도 많이 비싸서 좀 지출이 많은데 정말로 믿기지 않겠지만 6인 가족 지금 현재 평균 한 달 식비만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확연하게 들었고 쓰레기도 과일 껍질 정도만 나와요. 그것도 귤 같은 것만 나오고 귤, 배, 뭐 감 이 정도 나오고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이고 대부분 껍질째 먹이려고 하고 현재 정말 저희 어머님이 과일 껍질 제일 많이 나오는 집 우리 집밖에 없다고 그렇게 놀려대요. 아, 식비가 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엄청 줄었어요. 네. 요즘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시죠? 네. 어떤가요? 우리 딸들이 지금 엄마가 이제 안 사다 놓으니까 안 먹고 그러면서 계속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나 밖에 나가면 편의점에서 음식을 해결하고 친구들 만나면 편의점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각종 배달 음식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가공식품이나 육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다고 네. 하는 거 이미 우리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학교 밖에서의 어떤 식사 이런 네. 것들이 지자체에서 급식카드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 급식카드가 사용할 식당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또 이 아이들도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편의점에 간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사교육이 패스트푸드를 네. 부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원과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쉴 네. 공간이 편의점밖에 없죠. 네. 그 결론은 편의점에서 또 이런 패스트푸드를 네. 먹게 될 텐데 아마도 그런 거는 직접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네.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네. 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가요? 우리 네. 김현 선생님. 네.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이제 엄마랑 있는 엄마랑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물론 워킹맘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 학원이나 학원 교육 사교육을 보면 솔직히 건강 때문이라도 보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무섭기까지 하게 느낀 점이 뭐냐면, 학원들도 어떤 학습을 독려하고 다 이렇게 상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품이 사탕이나 요구르트, 그다음 뭐 빵,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이라도. 아, 상품이요? 네. 상품이 그런 가고 거에, 싶음이네요. 네, 그런 거에 아, 연필, 완전히, 노트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런 거에 완전히 아이들이 현혹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떠들거나 말 안 되면 선생님이 혼내기보다는, 혼내면은 또 엄마들이 항의하니까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생활을 보면 학교 끝나고 사교육으로 이어지는데 편의점으로 가게 되는데, 수학학원이다 여러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밤 8시에서 10시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저녁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공식품을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네. 무방비가 네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위가 하는 일이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네. 이 뇌에서 어떻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본인도 파악할 틈이 없이 네. 위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가공식품에 정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네요. 네. 아이들의 귀가 시간이 밤 10시라고요? 네, 8시에서 10시 사이니까. 정말 네. 사교육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적어도 네. 7시, 8시 전에 집에 들어와서 네.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눠야 되는데, 밤 10시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자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도대체 얘기는 언제 할까요? 이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네. 많은 이런 스트레스 네. 공부에 건강하지 못한 네. 음식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오를지에 대해서는 네. 또 바를지에 대해서는 네. 깊이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방송이 끝나면 네. 좀 각자 생각들을 해보시고 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도 네. 달아주고 이러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엄마들 중에서 네. 아마 아이에게 네. 채식을 권하고 싶어 하는 네.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도 채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엄마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또는 꼭 엄마가 아니어도 임신 전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엄마들에게 또는 그 예비 엄마들에게 이런저런 엄마들에게 끝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정말로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인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딸들 아니면 우리 식구 변화를 이야기 나누면 뭐 부러워한다라든지 아 좋다 보기 좋게 보는데, 정작 저한테 얘기할 때는 현미 먹기 힘들다, 혹은 아이들이 싫어한다, 아이들이 고기밖에 찾지 않는다, 아이들이 빵을 너무 좋아한다, 과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부모님이 다 사다 주신 거예요. 엄마가 다 사다 주신 거니까 엄마가 과감하게 그런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거를 없애고 자연 식물로 간식을 주고, 현미도 한 가지 흠을 가지고 아홉 가지 장점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입맛이 바뀌어야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현미밥도 지어보고 채소도 씻고 텃밭도 가꾸는 학교 요리교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정말 과감하게 집에서부터 식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저도 우리 아이가 아직 사춘기가 이제 좀 있으면 오겠지만 아마 그때는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영유아일 때, 유치아일 때, 또 저학년일 때 많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식단을 과감하게 바꾸면 분명히 아이들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한 채식한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채식으로 우리 가족과 저와 이제 가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는데, 저도 사실은 초보 채식이에요. 그래서 초보 채식이 보니까 위험한 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공 채식 식품으로 이제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저도 분들이 되게 많죠. 네, 콩고기나 콩 불고기, 뭐 콩햄, 그리고 비건 빵 같은 것을 먹었었는데, 정말로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제대로 강의 들으면서 그런 것을 다 아웃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채식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떤 동물 복지, 종교,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온난화되어 있어서 단순히 뭐 축산업, 낙농업계를 흉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의 환경이 어쩌면 우리 전 인류가 채식을 무조건 해야 될 만큼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라도 점점 채식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오늘 김혜선 선생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게끔 가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은 채식을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구 살리기. 네. 사실 그거는 지구 살리기는 공전이라는 말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지구는 우리만의,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나누는 공전의 공간이거든요. 그러하니 네. 인간만이 이 지구를 소유하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전한다라는 생활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한 번이라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공존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생명체를 먹지 않는 것을 채식인이다, 비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 동물을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동물과 함께 공존해야 될지, 또 우리가 아침마다 또는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마구 쓰고 있는 샴푸리스 또는 세척제, 그리고 우리는 먹지 않지만 바닷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많은 약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좀 더 지구 살리기, 지구 보존하기,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만의, 인간만의 것이 아닌 공존의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김혜정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